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가끔 당황함 또 실망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럴 때 느낌이 어떤 걸까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는 정원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오건 데 없고 영 엉뚱한 제가 나와서 말이죠. 아마 저를 만나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받으실 느낌이 바로 그런 것 아닐런지요. 이 정원임 아나운서가요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어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군에 간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픈 어머니가 그 아들의 친구를 대신 만나면서 그리움을 조금씩 달래보는 심정으로 저를 만나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모두 정은임 아나운서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요. 아마 앞으로 며칠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군에 간 아들의 친구 역을 하게 된 저는 정은임 아나운서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 이 두 주인공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 가운데 나오는 The Birds의 Turn, Turn, Turn 띄워드립니다. 1975입니다. 지능지수가 톰 행스가 주연한 영화죠. 포레스트 검프 가운데 나오는 Turn, Turn, Turn. 이 영화에 보면은요, 이 지능이 낮은, 지능지수가 낮게 태어난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얘야, IQ가 낮다고 바보가 아니야. 바보는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이 바보지. 참 현명한 어머니시죠. 이 곡은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이동 한신아파트에서 하시는 영희 씨께 띄워드렸던 곡입니다. 노래 하나 더 이어드릴게요. 멀리, 이제 사실 대전 정도면 멀지가 않죠. 대전 직할시 동구 가양이동의 박광민 씨,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차운대 사시나요? 장혜원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Color of the Night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가 노래합니다. Color of the Night. Just wants to see you in the light, but you hide behind the color of the night. I can't go on running from the past. Love.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대작 영화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런 영화의 주제곡을 이 대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아직은 할 수가 없네요.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신들러 리스트 가운데서 주이시 타운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다음에는 영화음악 두 곡을 함께 이어드릴 텐데요. 영화 마리안의 화상 가운데 나오는 Hang on to a Dream, 그리고 이어서 Young Guns 2의 주제곡이죠. Blaze of Glory, 존 본조비가 연주합니다. 영화 영건스2의 주제가였습니다. 존 본조비의 Blaze of Glory. 아, 이 곡은 고경혜 씨가 신청해 주셨던 곡이고요. 또 성동구 자양동의 서수석 씨 편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남자분이 저렇게 꽃무늬 종이에 보내주시면 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거 남녀 차별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A Few Good Men을 한글로 번역해서 친구에게 약간의 좋은 사람 혹은 몇몇의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못 알아듣대요. 그 친구는 Die Hard를 영화 제목 이 Die Hard를 죽으면 딱딱해져 라고 했고요. 난 죽기 어려워 혹은 열심히 죽어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고경혜 씨. 그리고 오늘 물론 이것은 FM 영화음악의 뭐 임시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정우님 아나운서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임시 편성이라고 해서 늘 아무나 나오고 또 아무나 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시나리오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또 집필을 했었던 이종학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거 이후의 활동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몇 작품 더 했는데요. 예, 예. 별로 히트한 게 없어가지고. 네. 아쉽게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이제 재즈 책을 한 권 집필했고요. 아. 예. 그 그 한 10월 말이나 네. 11월 초쯤에 나올 예정이에요. 아, 어떤 측면에서 쓰신 작품이에요? 그 야사도 좀 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예. 아티스트에 대한 감상문. 네. 그다음에 느낌. 아. 또 비평도 좀 쓰고. 네. 다양하게 엮었죠.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에, 사실 오늘 좀 갑자기 나왔는데 네. 우디 앨런 감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경황이 없이 예.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고 네. 또 영화 배우이고 참 뭐 네. 뭐라 그럴까요? 여덟 가지 재주에 뭐 밥을 굶는다고 이 사람 혹시 그런 경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차근차근 얘기 좀 풀어주세요. 네, 우선 그 1935년 12월 1일에 브루클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우리나라로 지금 이제 환갑이 다 된 그런 네. 감독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한테 최근에 너무 폭발적은 아니지만 잘 알려졌던 게 우리 수니 프레빈과의 그런 일 때문이었는데 또 네. 한국인 입양 고아였고요. 예.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허스밴드 앤 와이프스 그러니까 네. 남편과 아내들 그 영화에서 자기가 또 해명을 하고 있어요. 별일 없었다. 네. 예. 순이는 자기의 예술적인 창조력을 존중했었고 자기는 또 순이의 젊음 그리고 또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 그걸 존중했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영화에서 얘기한 만큼 제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디 앨런이 누군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특징적인 예. 것들을 좀 짚어주세요. 우선은 이제 유태인이고 네. 그리고 키가 작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꼈고 네. 그다음에 깡마르고 신경질적이고 네. 그다음에 재즈를 좋아하고 또 바로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요즘 머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거의 대머리에 네. 가깝죠. 예. 예. 그리고 유럽의 아트 필름, 특히 잉그마르 베르기만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좀 있고 그다음에 채플린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예,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클라리넷을 부르면서 목요일 날 이제 클럽에서 예. 그런 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결벽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무엇에 대한 결벽증이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아. 그러니까 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든가 네. 손톱을 작게 깎는다든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너무 좀 횡설수설하는 게 아닌가. 또 그 속에 뭐 번득이는 천재성도 엿보일 수는 있는데 좀 정신없지 않나 이 사람 영화도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이 정기적으로 그 정신 분석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심리적으로 자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예. 아, 예.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국내에 소개된 비디오 뭐 영화관에서 상영됐던 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쉽게도 아직 상영된 건 없고요. 예. 대신에 이제 비디오로 나온 게 꽤 있는데 우선 이제 배우로 나온 거는 이제 그 제가 결혼 기념일인가요? 신 프롬 마리라는 영화. 그 다음에 뉴욕 스토리에서 또 한 작품 했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영화인가요?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 메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작가로 나온 영화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영화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로 출시된 것은 이제 한나와 그 자매들. 그다음에 맨해탄 미스터리 머더. 그다음에 앨리스. 뭐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의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때요? 예. 미국에서도 사실 그 일반 팬들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영화 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별로 공부를 안 합니다. 왜요? 어떤 영화적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영화 학적으로 공부한 사람 없고 대신에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특히 네. 좋아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열몇 살 때부터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다니기 전에도 예. 그러니까 가명을 써서 이렇게 코미디 그 대본을 썼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참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데 요즘도 그런 그 극본이라든가 그걸 많이 쓰나요? 요즘은 나이가 있으니까 창작을 많이 하지 않는데 원래 사춘기 때 벌써 텔레비전 코미디에 예. 그걸 쓸 정도로 아주 재능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뭐 이제 뉴스 그 신문에 보면 이제 코믹한 조크란 있죠. 네. 거기 조크를 보내기도 했고. 아. 그런 면에 상당히 코미디 재능이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감독을 데뷔하기 전에 벌써 아주 유명한 희곡을 두 편 썼습니다. 하나가 Don't Drink Water라는 희곡이고 또 하나가 이제 Play It Again Sam. 네네. 네. Play It Again Sam 우리나라에서 가끔 연구를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영화로도 또 가끔 주말의 명화 시간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예, 만들어졌죠. 예. 그 돈 드링크 워터는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 예. 원래 한번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원작이 아닌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더 깊숙이 조금 발을 들여다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 우디 알렌의 작품 세계의 특성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영화적으로 볼 때는 그 잉그마르 베리만 감독의 그 유럽 아트 필름적인 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채플린의 어떤 코미디적인 요소 그런 걸 같이 결합시켰다는 게 이제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쭉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아가지고 뉴욕에 네. 살고 있거든요. 그 뉴욕커들의 어떤 생활 그다음에 뉴욕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양적인 지성미 그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풍자 그런 게 이제 영화 속에 어우러졌기 때문에 뉴욕을 사실 떠나가지고는 우디 알렌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아. 네. 그리고 이 사람 작품에 보면은 그 종교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좀 한 가닥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의 그 종교에 대한 뭐 불신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원래 유태인인데 예. 유태인인데 유태 종교를 믿잖아요. 네. 근데 유태교를 믿었다. 또 다시 카톨릭으로 갔다가 또 다시 유태교를 갔다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한나와 그 자매들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예, 거기 보면 힌두교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공원에서 이제 예,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요. 나 저걸 믿을까?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종교는 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머리 빡빡 깎고 싶지는 않고 또 죽어서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땐 수로 환생한다. 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런 아주 코믹한 네.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대사 중에 또 영화 극 중에 한 장면이지만은 이 우디 알렌이 저런 사람이겠거니 하는 그런 확신까지 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죠. 영화 속에 나온 그 우디 알렌의 모습이랄까요? 영화 속에 비춰진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우디 알렌 영화를 일관되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때 만약에 86년에 나온 영화라고 그러면은 86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 74년에 나온 영화라면은 74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뭐 또 같이 동거했던 여자는 누군가? 네. 또 아이는 누군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영화 주연 배로 시키니까. 그래서 미아 페로가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 나왔죠. 예, 예. 그 전엔 다이안 키튼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초창기 코미디 영화를 보면은 또 아주 문명 여배우 나오는데 사실 그 우디 알렌 또 애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작가라는 사람은 또 특히 영화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든데 이 사람은 저 예산으로 해가지고 자기 일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영화를 계속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 제작비를 댄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일관되게 영화를 찍고 그 제작비가 다시 환수되면 다시 또 찍고. 그러면서 그때 오늘 종교에 관심 있으면 이제 종교 얘기 찍고 이번에는 뭐 추리소설 읽었는데 추리영화 만들겠다 그럼 추리영화 찍고 아주 행복한 환경에 놓이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영화 속에 좀 자기 모습 그런 것들 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예, 이를테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외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꼈잖아요. 네. 안경 낀 시각 너머로 보이는 카메라웍도 있습니다. 아. 예, 자기 도수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콤플렉스. 특히 또 이제 신체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게 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식인이지만은 아무런 행동할 수 없다는 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뉴요커인들은 특히 이제 활동이 자유로우니까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결혼과 이혼을 자유롭게 한다든가 하는 생활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거, 아. 그런 게 아주 솔직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영화를 쭉 분석하고 있으면 우델레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책을 받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어떤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었나요? 예, 최근에 이제 나온 작품,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은, 맨해탄 머더 미스터리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는 이제 중년의 권태기를 잊기 위해서 옆집에 그 살인사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냐, 사건을 해결하는 게 그 원칙이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권태에 빠진 두 늙은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재미를 찰 수 있을까? 그래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심을 갖고 뒤쫓고 네.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고 하는 그 약간 변태적인 심리 아, 그런 게 나오고 있죠. 그것도 그럼 이즈음의 그 알렌의 우디 알렌의 심리 상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환갑이 다 되고 이제 재밌는 일도 별로 없고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시 순위 얘기입니다만은 그 양키즈 구장인가요? 거기서 야구를 같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게 좀 한가하게 수일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상에 제가 유시해 볼 때. 아, 예. 네.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아, 그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유태인의 그 전통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헐리우드에는 유태인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시드니 폴락 감독. 뭐 스필버그, 그다음에 커크 더글라스, 도리스 데이, 뭐 상당히 많은 유태인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의 80%가 유태인이라고 해요. 예. 이런 점을 통틀어 볼 때 우디 앨런이라는 그 한 감독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많은 유태인들의 기반과 그다음에 지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가 한 30년 넘게 해도 계속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본인이 알까요? 알고 있겠죠. 네, 오늘 시나리오 작가 이종학 씨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저도 뭐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밤이라서 시간이 천천히 흐를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네요. 오늘 이종학 씨 시나리오 작가 모시고 우디 알렌의 작품 세계 또 우디 알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디 앨런이 또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그러죠. 거슈인의 작품, 영화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그 곡 하나를 보내드릴 텐데 이 거슈인 추모 작품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피터 가브리엘의 서머타임도 들어있고요. 또 엘튼 존의 Someone to Watch Over Me도 있습니다. 우디 앨런이 왜 이렇게 그 거슈인을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글쎄요. 재즈를 또 특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흘러간 그 미국의 황금기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떤 향수. 아. 예, 그런 게 또 영화에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본인이 또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거슈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영화에서. 오늘 그럼 맨하탄 가운데서 한 곡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랩소드 인 블루가 어울리지 않을까. 네. 예. 조금 길죠? 네. 네. 8분 28초인데요. 이 곡을 오늘 이종학 씨와의 작별 인사곡으로 대신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서 또 더 재미난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려요. 네. 네. 래리 애들러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 거쉰의 곡이었죠. 영화 맨하탄 가운데 삽입됐었던 곡입니다. 오늘은 스크린 라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크린 플레이 라이터라고 하기도 하는 이 시나리오 작가 이종학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아, 울산시 반구일동의 김은영 씨, 10월 30일이면 결혼하는 삼순 언니, 또 용태 오빠에게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오늘이 생일이셨었군요. 13일 생일 축하드리고요. 사실 자축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일에는 꼭 저한테 필요한 선물, 그동안 꼭 갖고 싶었던 거 뭐 하나 사는 게 제 습관인데요. 김은영 씨는 자축을 이렇게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시는군요. 로맨틱 커플의 주제곡을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로맨틱 커플 가운데서 La chanson du jour, 알랭 슈송이 노래합니다. 은영 씨 들어주세요. Le drôle de zèbre déface ici Tout va le dinguer, changer sa bobine Pour retrouver l'aubépine Les cœurs nous piquent en avantage Changeons qui nous sommes, changeons d'âge Car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les congèles de la vie provinciale prennent notre cœur et nous le rendent glacial. Car tout s'use si l'on se serre,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se déguise et il te ment, il met la main sous tes vêtements. C'est quelqu'un d'autre et cette nouveauté rend ta joue plus colorée. C'est quelqu'un d'autre et pourtant c'est nous. Où en sommes-nous? Où en sommes-nous? La la la la. Car tout s'use si l'on se serre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fface ici Un voilier qui s'en va d'ici Et le zèbre s'efface ainsi Quel drôle de face ici 영화 로맨틱 커플 가운데 삽입됐었던 La chanson du jour, 알랭 슈송의 음성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곡 준비해야 되네요. 아, 순천시 매곡동의 조영민 씨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의 황윤희 씨, 우리들의 친구 뻔데기 경의 생일입니다 하셨는데요. 생일 축하 많이 많이 받으셨었겠죠. 또 경북 경산군 와천면의 신영상 씨도 감사합니다. 친구, 군에 가 있는 친구 훈련 잘 받고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편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미처 다 소개를 못 드린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순천시 매곡동 조영민 씨가 신청하셨던 What a Feeling, 뭐 우째 이런 느낌이 뭐 그렇게 되나요? 아이린 카라가 노래합니다. 플래시댄스 가운데서 What a Feeling 이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대신하고요. 내일도 제가 아마 대신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시간 꼭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